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예, 안녕하세요.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소병의 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또 한 주를 또 계획하는 월요일. 좋은 계획으로 한 주를 또 채워가길 바라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중년이에요, 어느덧. 그래가지고 중년이라는 글귀 좋은 글귀가 있어 하나 이제 적어 가져왔어요. 젊지도 늙지도 않은 우리 중년. 젊지도 늙지도 않은 중년인 우리는 새로운 것보다는 오래된 것 좋아하고 반짝이는 아름다움보다는 은근한 매력을 더 좋아하며 화려한 외출보다는 오래 남을 푸근한 외출을 꿈꿉니다. 화가 나면 큰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조용한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으로 화를 달래고 가슴으로 말없이 사겨 보이기도 합니다. 반짝이는 스포츠카보다는 오래된 고물차라도 평안함에 감사를 하고 언제 보아도 진실한 나를 항상 챙겨주는 은근한 친구의 웃음을 더 그리워하며 바보같이 우울할 때면 내 친구의 웃음과 속내 보이며 내 마음 풀어놓을 수 있는 그 친구가 그리워 전화를 합니다. 말없이 나의 투정을 받아주는 그런 친구를 원하는 나의 마음이죠. 친구와는 사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어느새 세월은 흘러가고 만나지 못하는 친구를 그리기도 하지요. 서로 간에 부담 없는 친구를 생각해 보기도 하지요. 늘 좋아한다는 말은 하지 못해도 항상 사랑받고 싶어하는 중년인가 봐요. 아련히 떠오르기만 하는 젊은 그 시절로 가고파 하는 마음인가 봐요. 우울한 날은 괜히 차 한 잔이 생각나고 누구와 차 한 잔이라도 나누고 싶어 하며 할 이야기도 별로 없으면서 길거리에 자판기 앞에 서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가슴속 이야기가 전해지는 친구 같은 연인과 말 없는 차 한 잔에서도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중년의 우리는 참을 줄도 알고 숨길 줄도 알며 모든 것을 알면서 은근히 숨겨질 줄도 압니다. 아마 중년을 훌쩍 넘기면 이 모든 것들을 더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년이 되고 나니까 이 글이 굉장히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저 이제 2009년도 다 갔어요. 근데 이제 막년회다, 이제 동창회다 해가지고 또 모임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친구라는 곡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김경남의 친구인데 또 가사가 굉장히 구구절절하고 곡이 좋아서 한번 들려드립니다. 먼 산 저 너머엔 개천이 흐르던 고향, 자네와 나 미래를 꿈꾸며 그 길 밤새 걸었지.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우정이라 보석보다도 소중한 보물 친구야 친구야 그 모습 보고픈 그리운 친구야 혹시나 잠시 잊고 지내 우리들이 아닐런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네 진실 없는 돈과 사랑에 웃지 말고 이름 석자 남기고 가세 잘 익은 홍주 한 잔 하면서 해묵은 슬픈 일은 잊어버려 세상이 외롭고 힘들 때 진정한 벗이 될 테니 친구야 친구야 그 모습 보고픈 그리운 친구야 혹시나 잠시 잊고 지내 우리들이 아닐런지 살았으면 좋겠네 진실 없는 돈과 사랑에 웃지 말고 이름 석자 남기고 가세 잘 익은 홍주 한 잔 하면서 해묵은 슬픈 일은 잊어버려 세상이 외롭고 힘들 때 진정한 벗이 될 테니 친구 그런 게 그 우리 집 옆에 좀 살았으면 좋겠던 그런 어릴 적에 우린 좀 싸우면서도 좀 뒤로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친구 예 자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또 그 이런 시 하나 또 읽어주고 드리고 싶네요. 마음으로 비우고 너그러움으로 채우는 지혜 한동훈 미움과 욕심을 버리고 비우는 일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며 매우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비우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편견들을 선뜻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새로운 삶의 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진 풍파 속에 모진 풍파 속에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때가 되면 말없이 자신의 입을 틔우는 나무를 보십시오. 찌든 삶에 지쳐 벗어나고 싶은 삶의 테두리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자신을 비워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힘들다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갖고 있는 마음의 짐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선뜻 버리지 못함은 삶이 힘들기보다는 내면 속의 욕망이 자신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할 부록과 지천명의 나이에도 버리지 못함은 겸손하지 못한 무지와 편견 속에 나이가 들어가는 초조함 때문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온 자신을 버리고 배품과 겸손함으로 채워가는 지혜는 내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부터 라는 진리를 새기십시오. 감사함이 배어있는 고마움 속에는 겸손함으로 베풀려는 손길이 있고 당당함이 용서 숨치는 가슴 속에는 사랑으로 넘쳐나는 참된 인생이 있기에 이제는 겸손함으로 마음 속에 잠재된 욕망의 마음과 욕망 속의 미움과 욕심을 모두 버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 이렇게 마음으로 비우고 너그러움으로 채우는 지혜가 없이는 세상이 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그 말처럼 그렇게 되기 쉽죠.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면서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서이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라. 얼마나 그 웃기는 얘기예요. 남이 학교를 자주 찾는 것은 치맛바람 때문이고 내가 학교를 자주 찾는 것은 높은 교육열 때문이라는 이런 좀 생각을 우리가 좀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에게는 시집 왔으니까 이 집 풍속을 따라야 한다고 해놓고 딸에게는 시집 가더라도 자기 생활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왕왕 주장을 하죠. 며느리가 친정 부모한테 용돈을 주는 것은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는 것이고 딸이 친정 부모한테 용돈을 주는 것은 길러준 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죠. 이런 게 전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남의 아들이 웅변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누구에게나 주는 상이고 내 아들이 웅변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왕왕들 하잖아요. 남이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문제아를 만드는 것이고 내가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길을 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버릇없이 키운 탓이고 내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이다고 생각들 하잖아요. 며느리가 부부싸움하면 여자가 참아야 한다고 하고 딸이 부부싸움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건 따져야 한다고 이렇게들 또 말하며 삽니다. 남이 내 아이를 나무라는 것은 이성을 잃고 히스테리를 푸는 것이고, 내가 남의 아이를 꾸짖는 건 어른된 도리라고 타이르 어른된 도리로 타이르는 것이라고 이렇게들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잊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를 보면 얼굴 붉어지지 않아요? 이런 노래를 한번. 요즘 겨울이 됐어요. 차가움이 느껴지고 눈이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드는데, 겨울 장미를 엘드 색소폰으로 제가 연주했는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철이 없어 그땐 몰랐어요. 그 눈길이 뭘 말하는지, 바람이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생각해요 라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그 좀 전에 제가 그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처럼 다 철이 없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우리가 살면서 왕왕 이렇게 욕심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요. 이제 그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남자를 파는 가게입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 남자를 선택하여 살 수 있는 가게가 문이 열렸습니다. 이 가게는 5층으로 되어 있으며 일단 어떤 층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상형인 남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두 여자가 꿈 없습니다. 두 여자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인 남자를 사려고 1층에 당도하니 안내문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더 올라가 봐야지 하며 2층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주 좋아. 그래도 위층에는 어떤 남자들이 있는지 호기심에 또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지? 않겠어? 하고 또 웃으면서 또 올라갔어요. 3층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그런 남자니까 와, 하지만 위층에는 더 괜찮을 것이다 것 같은데 하며 또 4층으로 올라갔어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이곳에는 돈을 잘 벌며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을 잘 도와줄 뿐 아니라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4층 이 정도라면 위층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은 상상조차 안 돼. 더 좋을 거라는 기대감에 아우 두주먹 힘을 줬습니다. 두주먹. 두 여자는 서둘러서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들어가는 안내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손살같이 내려가세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욕심이 5층밖에 없는 가게인데 조금 욕심을 다 채우면 그 욕심을 다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빈 깡탱이라는 꽝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잃어버린 동그라미라는 그런 책이 이런 내용의 그 책이 있지 그 나와 있죠. 저도 그 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또 그 글이 그 유행가 노래에도 나와 있죠. 잃어버린 동그라미라고. 그 정도로 글이 짧아요. 그런데 세상을 사는 이야기가 그렇게 짧은 글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제 동그라미가 한쪽을 잃어버린 동그라미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하고 꼭 맞는 그 짝을 찾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사막도 가고 웅덩이에도 빠지고 이러면서 결국은 꽉 맞는 짝을 찾는데 짝을 너무 입에 꽉 맞는 짝을 찾다 보니까 노래도 할 수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걸 빼고 또 다른 짝을 찾으러 가죠. 그러니까 인생은 미완성이지 완성이면 재미없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가인이라는 노래 있죠. 가인. 이를 또 제가 색소폰으로 불었는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없기 때문에 제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지. 힘겨운 이별 앞에 멍하니 서서 그대 처음부터 날 사랑하지 않았니. 잠시 내 앞에 서 있었을 때 난 그대가 나의 삶이라 믿어왔지. 그대를 위해서 나 사는 거라고. 하지만 그대는 내가 원했던 사람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네. 사랑 앞에 더 이상 무릎 꿇진 않겠어. 더 이상의 슬픔은 없을 텐데. 그대가 날 버리고 떠나간 줄 알아도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 네. 살면서 보면 자신을 다스리는 게, 한번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요. 나의 행복도 나의 불행도 모두 내 스스로가 짓는 것. 결코 남의 탓은 아니다. 나보다 남을 위하는 일로 복을 짓고 겸손한 마음으로 덕을 쌓아라. 모든 죄악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것, 늘 참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라. 웃는 얼굴 부드럽고 진실된 말로 남을 대하고 모든 일은 순리에 따르라. 나의 바른 삶이 나라 위한 길임을 깊이 새길 것이며 나를 아끼듯 부모를 섬기라. 웃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어라. 내가 지금은 모든 선악의 결과는 내가 지은 모든 선악의 결과는 반드시 내가 받게 되는 것.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라.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욕망 그런 게 그 모두들 나쁜 거를 양산해내죠. 어느 술집에 이런 술집에 담벼락에 그 붙은 시가 좋은 시가 있어서 또 이 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친구야, 이쁜 자식도 어릴 때가 좋고 마누라도 배꼽 밑에 즐거울 때가 부부 아니냐. 형제간도 어릴 때가 좋고 벗도 형편이 같을 때가 진정한 벗이 아니더냐. 돈만 알아 요망지게 살아도 세월은 가고 조금 모자란 듯 살아도 손해볼 것 없는 인생 살아. 속을 줄도 알고 질 줄도 알자. 내가 믿고 사는 세상을 살고 싶으면 남을 속이지 않으면 되고 남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나 또한 가까운 사람에게 가슴 아픈 말한 적 없이 말한 적이 없나 주위를 돌아보며 살아가자. 친구야, 큰 집이 천간이라도 누워 잠잘 때는 8자뿐이고 좋은 밭이 10,000평이 되어도 하루 보리쌀 두 되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세상이니 몸에 좋은 안주에 소주 한 잔이고 묵은지에 우리네 인생을 노래하세. 멀리 있는 친구보다 지금 당신 앞에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사람 아닐까? 그렇죠. 그래도 앞에 있는 지금 자기의 그 희노애락을 같이 할 그런 이웃이 최고 아니겠어요? 울지 마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엘토 색소폰 연주입니다. 네, 인생에 사는 지혜는 그러니까 경험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겠나. 늘 생각하고 배우고 익혀야만이 그 경험을 토대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려놓고 들어오너라. 젊은 제자가 오랜 방황 끝에 다시금 스승을 찾아왔다. 제자는 스승에게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에 도시로 떠났다가 다시 스승을 찾아온 것이었다. 제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신발을 벗었다. 그때 자신이 빈손으로 스승을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스승님,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들어오너라. 제자는 스승의 말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또 나를 놀리시는 건가? 역시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어? 스승이 다시 소리쳤다. 내려놓고 오라니까? 뭘 그렇게 망설이고 있느냐? 제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또 이해 못할 소리를 하시는군요. 차라리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빈손으로 온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그러자 스승이 문을 쾅 닫아버렸다. 제자는 자기 앞에 닫혀진 문을 보고는 생각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등을 돌려 길을 떠나려 할 때 문틈으로 나지막한 스승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못난 놈. 그 짧은 한마디에 제자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스승이 내려놓으라는 것은 바로 미안해하는 마음이었던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렇죠. 많은 걸 우리가 서로가 많은 걸 바라고 그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간단한 이런 그 사랑이나 마음 그런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물질이나 이렇게 그런 거에 너무 눈이 멀지 않았나. 행복한 빚쟁이. 나에게는 빚이 많습니다. 어떻게 갚을지 막막합니다. 평생을 살아도 다 갚지 못할 빚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자라고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도 갚을 길 없이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도 독촉하는 이가 없습니다. 청구서를 보내는 이 하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진정한 사랑의 채권자들은 사랑을 되돌려 받기보다 행복하기만을 기원합니다. 행복한 빚쟁이. 제목 그대로네요. 사랑의 열 가지 힘이라는 이걸 또 한 구절 읽어드릴 텐데, 첫 번째 힘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얻고 사랑하는 생각은 사랑하는 경험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의 힘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존경하는 힘. 그대는 상대방을 존경하기 전에는 사랑할 수가 없다. 먼저 내 자신을 존경해야 한다. 자신에게 물어라. 내 자신에 대한 무엇을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가. 그리고 나서 내 배우자에 대한 무엇을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가 하고 물어라. 그렇죠. 자신을 존경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백전백승이겠잖아요. 주는 것의 힘.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대는 사랑을 오로지 주어야만 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 자신을 조건 없이 무료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에게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묻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대 배우자가 그대에게서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줘야 받는다는 거죠. 네 번째로 우정의 힘,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면 우선 진정한 친구를 찾아라. 우정은 진정한 사랑의 최선의 기초이다. 다섯 번째, 접촉의 힘. 접촉, 포옹은 신체를 치유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대가 두 팔을 벌릴 때마다 그대는 마음을 여는 것이다. 포옹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 자주 만나야 또 마음을 털어놓고 그 상대방의 마음도 또 열리겠죠. 여섯 번째는 마음을 비움의 힘. 그대가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것이 다시 돌아오면 그것은 그대에게 속한 것이다. 오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이것은 결코 그대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는 대화의 힘이에요. 그대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라. 솔직하고 성실하게 되는 법을 배워라. 그 작은 세 마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덕적 의무의 힘인데,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대는 그것에 대한 의무를 느껴야 한다. 사랑이란 도덕적으로 메어져야 한다. 아홉 번째는 열정의 힘인데요. 열정은 사랑을 불지피고 그 사랑의 불이 계속 살아나 있게 만든다. 마지막 열 번째는 신뢰의 힘입니다. 그렇죠. 신뢰해야 되겠죠. 신뢰는 모든 사랑하는 그 사랑관의 기초이다. 그대는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기 전에는 완전히 사랑할 수 없다. 그대의 행동은 그대가 맺은 관계가 결코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열 가지, 생명의 힘, 생각의 힘, 생각하고 그 생각 존경하고 주고 우정을 가지고 접촉하고 마음을 비우고 이야기하고 도덕적이고 그 열정적인 그런 힘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사랑을 얻지 않겠어요? 자, 사랑 안에 이 곡을 색소폰 경음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랑 안에 있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세상을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에 쌓여있듯이, 그, 닉 VGC라는 그 하나, 그 장애인, 이제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도 이렇게 좀 굉장히 그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보다 훨씬 부족한 그런 그 신체적인 조건에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닉 부이치치에 대한 그런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낚시와 골프, 수영도 좋아하고 그 자신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가 태어날 당시에는 신이 굉장히 미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으니 이거 막막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원망스럽겠죠.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신도 미웠고, 태어난 거에 대한 그런, 그, 사람들의 자신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그 두려웠고, 나약해졌고 절망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면서 여러분이 모두 다 알다시피 다 다시 일어나야 하지만 팔과 다리가 없어서 뭐 넘어진 상태로는 아무 곳에도 갈 수도 없고 하지만 가끔 살다 보면 이제 우리 모두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누워서는 희망이 없죠. 그렇지만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하고 모두 실패하고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닉 부이치치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시도를 계속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죠. 어떻게 끝내는 것인가가 또 중요하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강인하게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답니다. 아직도 팔과 다리를 갖기를 기도하느냐고요? 사실 그래요. 그러나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들으시건 안 들으시건 나는 아직도 기적을 믿고 나는 괜찮아요. 신의 영광과 사랑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다. 삶이 행복하다고 웃으며 말을 하는 그의 얼굴이 점점 작아지며 화면이 전환되는 순간 그의 몸을 보고 깜짝 놀랐. 팔과 다리가 진짜로 없어서 없이 태어난 그는 장애를 갖고 있는 몸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김산 없이 용기 있게 살아가고 처음에는 절망에 빠져 모두를 원망이다 했는데 그 자신의 몸을 일부러 넘어뜨려가며 학생들에게 팔과 다리가 없는 본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내용을 메시지를 전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저도 그 닉 브이치치의 그 희망, 행복하다는 그런 그 인터뷰를 보고 많이 울었어요. 사실 저도 저렇게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이 용기와 우리 그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라는 메시지가 그렇게 가슴속에 와 닿더라고요. 자, 한 줄을 또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하면서 이런 경험 속에서 한 줄을 또 희망차게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고 자,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 줄을 채워가기 바라면서 다음 주에 만날 걸 기약합니다. 자, 서울 여자 한번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